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노래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심병강 작사, 리종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혼신의 창종을 숭고한 음악 정서 속에 실감 있는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노래는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 실록을 뜨거운 격정 속에 새겨보면서 조국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오보이 장군님을 목숨으로 결사 옹호보야 하며 한생을 다 바치어 그 일을 받들어 나아가려는 우리 군인들의 옥초불빈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가요의 1절과 2절에서는 나의 병사들이 보고 싶다시며 멀고 험한 최전연 초소에까지 찾아오시어 영명의 나리를 달아주시고 친오보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인민군 군인들의 모습을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요의 3절에서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목숨으로 결사옹호 보위하려는 천만 군민의 맹세의 의지가 힘있게 맥박지 흐르고 있습니다. 가사 형상을 통하여 받아안게 되는 깊은 사상적 의미는 뜨겁고 절절하며 웅신 깊은 정서를 분출시키는 세련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집니다. 이처럼 가요는 용도자와 전사 사이에 맺어진 효련적 관계를 깊은 정서 속에서 폭넓게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널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모나먼 최전연 초서에 장군님 찾아오시오. 바람이 옷자락 날리며 거지 오르시네. 병사들 감격의 겨우 한조리 아래였네. 소소 지켜간 그 다음은 가요 노래하라 전선기라.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황진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4 2005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축하신 손군 장정의 길을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자연 묘사로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용도의 자국을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추억을, 눈 내리는 설날에 찾으신 처소와 비 내리는 봄날에 찾으신 고지에 비교 졸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 2절에서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곳을 더 많이 안겨주시기 위해 쪽잠으로 피로를 달래시고 즐기밥으로 끼니를 이으시며 새해의 첫 아침부터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명절날 휴식일에 따로 없이 이어가신 오보이 장군님의 전선길의 큰 노고를 그이께서 넘으신 험한 영과 그이께서 안주셨던 잔디밭에 비교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 3절에서는 아무리 많은 글을 쓴데도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용도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 우리 민의 틈틈없는 신념을 격조 높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에서는 예수 어디냐, 저기 아니냐와 같은 수사학적 부른문으로서 전선길에 대한 깊은 사색을 매력 있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나날과 손군 흉령 실로, 자욱과 손군 용도 리정표와 같은 표현들을 재치 있게 연결시켜줌으로써 역사의 길이 빛날 우리 장군님의 손군 용도 업적을 폭넓고 깊이 있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밝으면서도 정서적이고 사색적이면서도 지향적인 선율은 가사의 사상정서적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율은 8분의 12박자의 더대저에서 울리면서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에 대한 형상을 깊은 서정 속에 감명 깊게 안겨줌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주면서도 감정의 축적을 하나하나 쌓아주고 있습니다. 가요 노래하라 전선길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업적을 길이 전하며 우리 민들 속에서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초소는 예수 어디냐, 비 내리는 봄날에 오른 그 고지는 예수 어디냐. 흉명실록이 되리. 그 자국을 이어놓으며 선군령도 이종표 되리.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